어제보다 더 높은 꿈을 향해 내일의 시작은 지금 여기 두려움은 뒤로 하고 나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뤄 내일의 개척자 함께 가 빛나는 길로 나아가 내일의 개척자 함께 가 끝 없는 하늘 우리 꿈 어제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내일의 시작은 지금 여기 새로운 길을